부담 나왔던 사람이 와서 노크를 해요. 근데 누굽니까? 첫 번 사람이 왔는데 박스를 하나 주면서 혹시 이거 필요하시니까 열어보니까 까만 양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난 양복점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양복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대요. 틀림없이 그 주소고 돈도 어느 정도 줬는데 전혀 없어졌대요. 사방을 알아봐도 자기에게 준 전화번호와 주소가 없어졌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마침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거기 갑니까? 했더니 혹시 이 옆집에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져왔대요. 근데 정확히 그 사람한테 맞는 양복이에요. 어떨 땐 구두가 필요한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구두를 갖다 대. 자기네들이 먹을 게 필요한데 그로서리를 사야 될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떨 땐 집에 문 앞에 열어보면 누가 그로서리를 받아다 놔주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해주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과 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역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저희 간사들이 어렵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항상 이사회에서 가슴 아프고 한 것이 뭐냐면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계속 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만 보고 디스커리지 될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시기를 공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적으로 채워주는 맛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사용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 월급이 60만원 받아야 되는데 6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 사람들은 크리스천 셀러리맨이 될지도 몰라요. 캠퍼스 가서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와도 되고 그저 맨날 반개 교재만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가르쳐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트레이닝 받도록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놨지 모릅니다. 만약 거기에서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이건 나 도저히 안됩니다.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나 이 상태로서는 지금 내 총각이고 부모 집에서 묻어 사니까 살지 나 이제 결혼할 거 있고 집에서 나와야 돼. 이거 도저히 안됩니다. 불평하면 끝이에요. 딴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렀다면 증거와 체험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내비게이터가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체험을 쌓아간다면 이거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서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가운데 지금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그 체험이 없다면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명이냐? 큰 소명과 작은 소명이 있어요. 큰 소명은 뭐냐? 넓게 봐서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이거 큰 소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큰 소명에는 대부분 통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체적이고 작은 소명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평생 하기 원합니까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캠퍼스에 사역하는 거라면 정말 평생을 뿌리내릴 만큼 투자하세요. 저는 캠퍼스를 떠났기 때문에 때로 이 면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땐 당당해요. 왜냐면 제 신학교 들어왔을 때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빨리 신학교 마치고 캠퍼스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숭실대 간사하다가 캠퍼스 신학교에 왔는데 빨리 마치고 나는 숭실대를 가든 캠퍼스로 돌아가는 꿈이었어요. 신학교 내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졸업한 뭐 할 거냐? 어떤 교회에서는 저를 탐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단순한 대답, 난 졸업하는 대로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교, 여기 마지막 해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느 학교에서 저를 학장님이 부르더니 제 의사와 상관없이, 요즘 그런 일 없을 텐데, 그때는 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했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가서 학교만 받아오면 교수로 채용한다는 걸 약속해요. 요즘 같으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전 그때 굉장한지 몰랐어요. 하여간 총장님이 그 얘기 할 때 제 첫 대답은 노였어요. 노. 나는 캠퍼스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난 캠퍼스에서 고생하고 복음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질거리는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좌절하고 그게 멋있는 사역이지. 책상에 앉아서 뭐 헬라어 하나 가지고서는 뭐 그냥 고민하고 평생을 줘. 난 그건 못하겠다. 근데 제가 진지하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총장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나 보고 미국에 유학 가라 그랬는데 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예스나 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드린다는 그 소명은 철저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평생을 어디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냥 환경적으로만 가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캠퍼스라면 정말 평생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그때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도 더한 사람이세요. 저희 집사람은 평생 자기는 특수학교 교사, 남편은 태조의 간사. 이게 우리 꿈이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미국에 유학 간다거나 이런 소리는 하지 않기라 뭐 이런 약속을 제가 완전히 얘기했죠. 그때 막 결혼했을 텐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나 아직도 모르겠다. 당신과 나와 우리 한 달 동안 따로 기도해 봅시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도 바꾸면 진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조이로 갑니다. 네, 한 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변화시켰어요. 우리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서울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미국까지 갑니까? 꿈에도 못 꿨어요. 집이 서울에서 이사가서 어디로 가냐? 광명시로 가는데 구로에서 다리 하나 건너 첫 번째 아파트인데 서울 밖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쇼크를 받은 사람입니다. 26살에 저랑 데이트하러 대전에 왔는데 혼자 서울 바깥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26살 때. 내 와이프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마지막 시험에 이런 걸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학교 올 때 조의로 돌아온다는 약속은 안 했지만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내 진로를 조의 리더와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조의 리더에게 얘기할 텐데 조의 리더가 돌아오라 그러면 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조의 대표 세 분이 그때 내려왔어요. 대전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서제션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날 조이 리더에게 난 존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 평생 대단한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내비게더와 조이와 70년대, 80년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비게더나 UBF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박살납니다. 근데 조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형제야, 우리는 네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걸망하냐. 우리 너를 축복해 줍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이 형제를 그렇게 쓰시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걸망해 하십니까? 우리는 형제가 떠나는 걸 축복해 주겠다. 저는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후회한다면 내가 좀 더 일찍 기도해 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뒤에 선교 일을 하게 됐지만 구체적으로 제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하는데 거의 7년가량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제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뭐냐면 선교에 관련된 사람을 키워서 공급하는 게 제 평생 하나님에 맡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얘기예요. 난 신학교에서 월급 안 줘도 안 나갔다. 난 신학교에서 월급 안 줘도 안 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 목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난 떠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만한 어떤 작은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캠퍼스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도록 부르셨다. 왜 하셔야 돼? 그 흔들리지 않으시지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찾아갈 때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명은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소명이 뭐가 될까 해서 너무 떨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내 평생에 뭐가 궁극적인 가치고 뭐가 목표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얘기했어요. 그때 조인에서 아마 대학교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척 했어요. 믿음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걱정을 안 했어요. 나 대학을 졸업하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10월, 11월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몇 달 있으면 졸업인데 군대를 가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유학을 꿈꿔야 될지 갑자기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임이 끝나고 그때 막 제기동으로 이사갔을 때 근데 버스를 탁 탔는데 이평 목사님 같이 탔어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졸업이 얼마 눈앞에 안 남았는데 뭘 해야 될지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합니까? 이 목사님이 단순한 얘기를 해주세요. 형제야, 형제가 그걸 결정 못하는 이유는 소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결정 못하는 거다. 네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면 네가 대학원에 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네가 취직을 해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네가 유학을 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네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고 뭐가 네 인생을 드려야 될 만한 목표인지를 정해봐라. 그게 뭐냐? 사실 막연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고 여러 번 수련회에서 헌신했고 눈물 많이 뿌려받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뭐고 가장 큰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표현할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뭡니까? 뭡니까? 전 대학원은 잘못 간 것 같아요. 결국 그만뒀지만. 근데 그것이 후회하지 않아요. 왜? 목표가 분명해지면 조금 이리로 가도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이리로 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기로 가냐 이리로 가냐 큰일 나죠. 이렇게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의 목을 거는 것도 필요한데 필요해요. 사역하려면 그러나 더 큰 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가 뭔지 알면은 조기 간사로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몇 년 조기에 일하다 가서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취직을 해서도 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과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인생에 뭐가 제일 가치 있는지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나는 뭘 하기 원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인데 한때는 저도 욕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미국서 반을 자랐고 한국서 반을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니 예일이니 MIT니 이런 데 다녀봤고 다녀봤다는 게 걸어다니고 뭐 스탠퍼드 대학도 가보고 그래서 이 녀석이 철없을 때는 맨날 아 자기는 MIT 가고 싶다고 막 이랬어요. 공부는 안 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야, 너는 뭐 영어도 좀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꿈도 있고 너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냐 포스를 좀 해봤어요. 그 어느 날 제가 크게 회개했어요. 뭐냐 서울대학 가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찾아서 그거에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게 그 인생의 성공이지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요즘은 포기했어요. 옛날에 걔한테 은근히 과학고등학교 가라고 풀사하다가 제가 스탑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네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네가 찾아봐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봐라. 아빠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냥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얻들었는지 50 되어서 간대요. 50까지는 건축기사 하고 50대가 되면은 자기 경험을 갖고 중국에 가야 돼. 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네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길을 가는 걸 너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여러분들도 계속 찾으셔야 되는 것이 그 문제예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 뭐가 목표인지 그걸 찾는다면 조이서 간사리라든 혹은 교회 전도사로 가든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진 않는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소명은 필요합니다. 이 소명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여기서 훈련시킬 때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부름이 있다면 나가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교사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저 뒷시계를 3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들어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생각하시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난 정말 소명이 있는가? 난 무슨 근거로 내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 소명의 문제를 넘어선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평범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할 텐데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항상 좀 점검표처럼 좀 사용을 해보십시오. 간사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네, 이제 더 어려운 질문 해보죠. 정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강물에 섰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죠.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쌓였다 그래요. 쌓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가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요단강의 제일 밑바닥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장정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오게 한 것이 요만한 조약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깨에다 밀만한 큼직한 돌멩이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데다가 12개의 돌멩이를 쭉 세워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후에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요단강을 끊었다. 이 돌들은 결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는 요단강의 맨 밑바닥에 있는 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여기 세웠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었다라는 체험과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연히 추상적으로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지워질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하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이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붙여봤어요. 개인적 체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체험을 갖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껴본 것 같았고 수련회에서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집단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만났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내 옆에 있는 다른 간사들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야. 실제로는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에 불과한 어떤 주관적인 착각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너무나 분명한 개인적인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그게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용 못해요. 동시에 긴밀한, 아주 가까운, 그래서 내가 속삭여도 다 알고 내 음성만 들어도 다 알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15년째 결혼 생활했어요. 말로 15년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저희는 24년째 알고 지냈거든요. 제가 저희 와이프 처음 보기 고3 때 봤어요. 조예사. 그때 뭐 이상한 일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느 날 기도해 놨는데 어떤 여고생이 일어나서 기도 제목을 내요. 내일이 예비고사 보는 날인데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 여기는 그렇게 이제 어느 날 몇 달 지났더니 대학 갔다고 또 펄쩍펄쩍 뛰고 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뭐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는데 어렵다고 한 주 있다 없어졌어요. 이때 또 나타나고 나중에 제가 회장할 때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지난 15년을 정말 잘 지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으니까. 근데 둘이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살았지. 그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집에 가면은 와이프의 기분이 어떤지 느껴져요. 아무리 위장을 하고 있어도. 오늘 기분이 좀 짜증나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나.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느껴져 와요. 왜냐면 15년을 그렇게 긴밀하게 살았으니까. 뭐 특별했죠. 미국 가서 6년을 사는 동안, 6년 반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맨날 도서관에 옆에 붙어 있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와이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혹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와이프가 우리 같은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에 이렇게 위장해서 아무 표정이 없지만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아,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느낀지 느껴져요. 긴밀하니까. 하나님하고 그만한 체험을 좀 시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주 제가 영적으로 맑을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하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떨 때는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늘에서 뭐 찰턴 헤스턴의 음성으로 해라 말라 이런 일이 잘 없죠. 근데 하나님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요. 어떨 때는 제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일이 되어 있어요.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개인적이고 긴밀하고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한 흔적이 내게 있고 정말 내가 한마디를 해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보는 경험이 없다면 뭘 얘기하실 거예요? 새 생명의 의미, 새 생명의 뭐 암만 외쳐봐야 그럼 내게 리얼리티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리얼리티, 실제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얻어냅니까? 리얼리티를.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들이 씨름을 했느냐에 달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 앞에 기도로 매달려봤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그분과 씨름을 해봤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른 말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본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체험이 생기지. 어느 날 이런 것들은 말씀 가운데 깜빡하고 뭔가 한번 떠올랐다 그거 갖고 어림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와 매달리는 것이나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농담은 아닌데 학생들은 농담을 아는데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입학식을 하고 나서 싹 뒷산에 올라가서 듬직한 소나무를 하나씩 골라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틈나면 올라가서 소나무를 껴안고 쥐어 부르면서 흔들기 시작해서 어느 날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내려갔다는데 저도 가끔 신학생들한테 걸고 내요. 차라리 뒷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씩 택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앞에 나무도 많으니까 뭐 몇 개 뽑아도 괜찮다. 농담이 아니라 요즘엔 그거 옛날 목회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이제 조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원 같은 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씨름을 해보고 금식을 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만 뜻에 대해서도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보고 육신의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켜보고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투자하고 매달리지 아니하는 한 이런 체험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게 있다면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와 흔적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암에 걸렸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흔적이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을 만한 기적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말씀으로서 아 맞아 그럴듯해 좋아 이거 은혜와 이것만 온 사람들은 어느 날 꽝 부딪혔을 때 알갱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잎이 무성한 듯 하지만 한번 밑둥이 한번 흔들려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면 속에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이제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자기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만한 당신의 흔적을 점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긴밀하고 구체적인 당신의 체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못합니다. 이거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있다면 나머지 다 없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 씨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요, 요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드물은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조기 간사들도 이 훈련이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설교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빙할 때 스프링보드 정도로 뿐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 봤죠? 스프링보드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는데 발을 몇 번 퉁퉁 튕기다가 이 스프링보드에 그 안발력으로 탁 튕겨주면 그 다음에 스프링보드와 상관없어요. 하늘에 떠서 자기 마음대로 재주부리다가 물속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프링보드 정도로 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정도에서 말씀을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자기 재주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이거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전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학교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린아이 됐어요. 착한 아이가 되자라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착한 아이가 되자라고 설교를 하기로 착한 아이가 뭔지 정해야죠.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요. 1번 착한 아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착한 아이는 주일날 교회 잘 간다. 착한 아이는 심부름 잘한다. 착한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1, 2, 3, 4 써놔요. 그리고 나선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짜맞춰요. 다행인 건 성경엔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는 얘기까지 찾아만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무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잠들기 전에 벌써 잠자리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찍 자면 착한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문을 여는 걸 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지 않느냐. 그렇듯하죠? 뭐 신문 잘하는 애 찾아보면 나와요. 뭐 무슨 얘기할까요? 요셉 얘기하면 아버지가 형들한테 떡을 갖다 주라 했더니 양치는 데 갔더니 없어요. 그럼 집에 오면 되는데 미련하게 너무 물어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다 가가지고서 떡을 전해주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부름 잘해야지 하나님의 복 받는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목소리만 거룩하고 굵직하게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착한 애가 그런 애가 그랬어요? 주일학교 설교는 이쁘게 봐주겠어요. 어른 설교도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을 뼈대를 만들어 놓고 성경으로서 거기에 껍데기 칠만 해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아니요.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왜 수없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영혼들의 변화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모사이크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껍데기만 붙여 놓은 거라고요. 그거는 영혼을 못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세요. 그거는 엄청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적인 것을 주고 싶다. 방법이 없어요. 남의 설교지 만만 읽어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에 달렸어요. 저희 와이프가 언제 한번 저희 대학 모임에 갔다 오더니 막 고개를 흔들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흥분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이에서 이제 조이 더 조이즈의 잡지에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요즘 조이 사람들이 아침에 큐티하는 비율이 뭐 절반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러고서는 조이 사람이고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큐티하는 게 절반이라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열이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하겠다는 걸 느꼈어요. 신앙생활에 비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고도의 훈련 과정과 CLT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말씀에 얼마나 자기를 투자하지 않아 이거 없이는 안 되네요. 제가 처음에 조이에 갔을 때 아주 단순한 것이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신대 교수로 계신 홍성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뭐 선배님이죠.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홍선배님 난 로마서를 좀 깊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답게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해줬어요. 형제야, 그거 어렵지 않다. 너 로마서 100번 읽어라. 그리고 로마서 가르치는 걸 100번을 쫓아다니며 배워봐라. 그리고 네가 100번을 로마서 가르쳐봐라. 그러면 로마서 좀 알 거다. 근데 제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시키는 대로 하는 버릇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봐요. 뭐 이렇게 다를 정자를 거가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도 로마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심지어 군에 가서도 논산훈련소에서 남의 보초를 매일 대신 서가주면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아마 100번을 넘어 읽었을 것 같아요. 요즘 머리가 둔해졌는데 한창 맑을 때는 로마서를 뭐 1장에서 16장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도 토시 하나하나 정확하지는 않아도 1장 1절부터 쭉 16장 마지막 절까지 훑어갈 만큼 머릿속에 있어요. 그 로마서를 가르치는 데는 정말 다 쫓아다녔어요. 로마서만 가르친다는 데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서를 그렇게 직접 가르쳐주는 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 때문에 이 가끔 이 로마서 설교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이동훈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세미나 이런 거 흔하지만 70년대마다 참 귀했어요. 근데 케이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강의 테이프 했는데 그런 걸 어려운 것들을 구해서 갖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연이 하여간 로마서 있자는 것만 다 쫓아다니면서 배워봤습니다. 읽어보고. 아마 100번까지는 못 배워도 한 20번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가르쳐봤어요. 지금까지 아마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한 20번 이상 가르쳐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로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렇게 많이 배워봤고 그렇게 많이 봤지만 어떨 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요. 지금도 발견해요. 어떨 때는. 그만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계시니까 그,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세미나 하러 1년에 한 번씩 오시죠? 제가 83년에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세미나 배웠어요. 양반한테. 근데, 데니스 레인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매일 아침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성경을 읽는 거나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서를 꺼내놓고 사전을 꺼내놓고 매일 아침 성경을 3시간씩 공부한답니다. 근데 83년에 그가 얘기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대요. 30년을 매일 아침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성경 66권 중에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책이 한 30권 정도뿐이 없대요. 길을 죽여놓고 저는 에스겔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남서울교회에서 했는데 한국 목사들이 한 500명쯤 모였습니다. 가장 안 배우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저도 학교에서 목사들 대상으로 강의해 봤는데 제일 배우지 않은, 배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에게 안 배워요. 근데 그 500명의 목사들의 코를 완전히 눌러요. 에스겔서가 이런 책이었습니까? 라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 당시 에스겔서를 배운 건 그때부터 저도 에스겔서를 깊이 보면서 여러 번 에스겔서를 가르쳐봤습니다. 요즘도 저는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제가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 댄스 레인한테 가요. 아,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다, 이게 그거였구나. 그게 전 지금 18년 전이에요. 18년 동안에 다시 성경을 보았는데 나중에 제가 신기하게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댄스 레인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의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말재주 아니에요. 얼마나 능변이고 무슨 설교에 대한 테크닉이 좋고 요즘에 뭐 제 방에 맨날 그냥 쏟아지듯이 책들이 오는 것들을 보면 뭐 이미지를 닮은 설, 이미지를 담은 설교를 해라, 무슨 뭐 어떠한 설교를 해라, 뭐 가끔 뭐 따뜻따뜻한 어떠한 설교를 해라 책들 쏟아지는데 그거 아무리 읽어도 성경 공부의 기본적인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재주가 없어요. 영혼을 변화시킬 재주가 없어요. 제가 거기 엑시지스와 아이소지지스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스펠링 틀렸네요. EXE인데 EXEGESIS. 엑시지지스라는 건 내 편견 없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있더라,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소지지스라는 건 처음부터 내 속에 뭐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에 맞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엑시지스 해야 되고 아이소지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이소지스를 하고 엑소지스를 안 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만한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절대로 하루 이틀이 안 된다. 간사의 생명이 뭡니까?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면서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수요일날 모임 가기 전에 화요일날 밤에 끙끙대고 앉아 한두 시간 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평상시에 엄청나게 말씀과 씨름하고 투자하는 것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전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해보세요. 그건 전형적인 아이소지스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미리 다 정해놓고 여기에 성경 쫙 맞추고 있다고요. 사실은 스폴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폴전은 자기가 설교하고 나서 교회 문 앞에 섰을 때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그거 자기가 아무 상관없다. 자기는 메시지를 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면 교인들이 단 한 명도 반응이 없어도 자기는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했다. 아무리 교인들이 눈물 콧물 흘려도 실패한 거라고요. 투자하세요. 사역자의 삶에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조기에서 잘못하면 시간 엄청나게 잘 보내기 쉬워요. 저도 간사 생활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간사들끼리 뭐 잠깐 얘기하고 회의한다고 갔다 오고 커피 시간 좀 맞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사무실 만나고 뭐 다음 주에 캠퍼스에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뭐 모임하고 준비 모임하고 점심 먹고 어디 갔다가 오고 하루 지나도 사실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도 말씀 한번 안 보고도 하루 지나가요. 정직히 얘기해볼까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도 지나가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지나가요. 간사 생활에 익숙해지면 1년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과 심각하게 씨름 안 해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쩌다가 무슨 기회에 조금 심각해지는 것 외에는 그냥 틀에 돌아가서 경험이 쌓여지기 때문에 각 단계별 공과는 잘 가르치게 되니까 저도 뭐 1단계 얼마나 많이 가르쳤지 몰라요. 눈 감고도 했어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가도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는 안 되네요. 영어는 안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이거는 사역자는 평생 동안 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파는 거예요. 계속 파가셔야 돼요. 계속 파가셔야 돼요. 요즘 프리셉트 유행하죠. 전 한국에 프리셉트에 피자도 들어오기 전에 케이아서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워낙 없었으니까. 요즘은 여러분 노력만 하면 너무 많은 자원이 있다고요. 프리셉트를 공부하시든 혹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제대로 된 강의 설교를 배워가든 책을 읽어보시든 끊임없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노력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을 만드세요. 제 나름대로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저를 보면은 자신있게 설교할 만한 책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디모데전서 뭐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마음속에 어떤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돼요. 몇 개라도. 근데 성경 66권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십시오. 이거 없이는 사역자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영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과정을 나름대로 습득하십시오. 영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과정을 나름대로 습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라고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뭐 제자훈련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영혼을 전도하고 그를 지도자가 될 만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 간사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예수 처음 믿고 신약과 구약에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줘야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지 자기 자신도 그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맨날 야단하다시피 하는 게 뭐냐. 당신들 신학교 다닐 땐 그냥 다니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오퍼레이팅하는 걸 배워요. 새벽 예배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주일날 이렇게 하더라.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더라.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집사들 모임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껍데기만 배워서 교회라는 조직을 오퍼레이팅 시키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드러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건 교회에 힘없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른이 될 때까지 단계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애에게 너도 태어난 지 속 달이나 됐는데 책 읽게 사러. 알아서 아침에 네가 밥 찾아 먹고 옷 입고 뭐 좀 깨끗이 씻고 네 방도 치우고 좀 사러. 야단 쳐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15살이 되네도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치워주고 이건 뭔가 스포일 시키고 있죠. 이제는 해야 될 만큼은 또 시켜야 돼요. 처음엔 우유를 먹이지만 한없이 우유만 먹이면 바보가 되죠. 때로는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되고 때가 되면 고기를 먹여야 되고 질긴 걸 먹여야 돼요. 요즘 애들은 너무 소프트한 것만 먹어서 이빨이 약하대요. 어떤 집 보니까 일부러 오징어를 먹여야 돼. 이게 든든해진다. 애들 키우는 게 그거예요. 때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는 비타민을 좀 먹여야 되고 언제는 뭐 요즘 하도 돈들이 많아 그런지 녹용도 몇 살이 되면 먹여야 되고 다 애들 있어요. 이래서 어른이 돼요. 저들로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주변의 과정을 거쳤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키울 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그가 뭐가 되면 어떤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독립된 지도자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거를 눈에 보이게 만든 게 조기의 1, 2, 3, 4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철학을 알고서는 1, 2, 3, 4단계를 나름대로 이용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혼을 키우는지 모르면서 그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재만 가르쳐 간다. 그건 참 아직 뭔가가 사역자로서의 기본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키울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항상 제가 학교에서 전 조이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살진 않는데, 정 모르면 조이라도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이 간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뭐를 공급해 줘야 된다. 대략 내비게이터의 교재들을 잘 보면 그 단계가 눈에 좀 더 잘 띄긴 해요. 처음에 그들은 뭘 가르칩니까? 확신을 가르치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확신을 쭉 가르치죠. 그 확신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삶의 요소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캐는 걸 가르치죠. 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꼭 조기의 필라소피의 1, 2, 3, 4단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영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선배 간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까지 뭐를 거쳐줘야 됩니까?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제가 김인호 목사님 그거 아주 참 대단하게 존경하는 건데, 그분 서울신대 다니면서 제자훈련 연구할 때요. 성결교회 그 제자훈련 잘한다는 목사님 있었어요. 아예 하숙집을 그 교회 앞으로 옮겨갔어요. 1년을 그 목사님 새벽 예배부터 밤중까지 쫓아다니며 보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가? 어떤 단계로 사람을 가르치는가? 그만한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자기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보다는 이런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된다면 똑같은 조의 1, 2, 3, 4단계 교재를 쓰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왜 이걸 가르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네가 이 정도 됐으면 이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과감 남겨야 돼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은 반대거든요. 아빠가 마음이 안 가고 엄마가 강하니까. 항상 애는 아빠한테는 매어 달리고 엄마한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보면은 탁탁 시키는 게 있어요. 너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건 네가 해야 된다. 어쨌든 아이가 아직 뭐 그래도 근데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성장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내비 얘들은 어떻게 하나? 쫓아가 배워보세요. 어떻습니까? 내비 간사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니네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첫 어린애 영혼이 크기까지 뭐를 거쳐가려고 하느냐? CCC 간사들은 뭘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CLT나 간사 수련회할 때 처음 말씀에 선배 간사들에게 계속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키웁니까? 처음에 뭘 주는 게 좋습니까? 선배님 경험에는 뭘 가르쳤을 때 그 단계에 다가올립니까? 지도자가 됐을 땐 뭘 주는 게 좋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서, 이건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성경에 이거 없습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훈련이란 건. 그러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철학과 과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꼭 배우십시오. 이게 있어야 사역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증거를 빨리 나왔죠. 네 번째로 깨끗한 삶을 살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1, 2, 3, 4단계가 있어도 여러분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 우리 총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옛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요즘에 뭐 새로운 목회 스타일 뭐 잘 모르세요.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데 그분에게 목회학을 배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그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아주 그분이 제 머리에 아주 흔적이 남을 만큼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두 가지 면에서는 평생 철저히 깨끗하게 사시오. 뭐냐? 돈과 이성에 대해서는 평생 철저히 깨끗이 사시오. 이게 이분이 항상 말했어요. 돈에 대해서 깨끗이 사는 거 간단합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닌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구분하시면 돼요. 아,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아니요. 현재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돈의 문제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가진 돈도 없기 때문에 집게로 살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이 많지 않을 때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를 철저히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갈수록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는 저 친구는 그거 좀 앞뒤가 꽉 막혔어 라는 말을 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방면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고 조이라는 분위기가 참이면 깨끗하고 좋은 전통을 가졌어요. 그러나 일반 교회에 들어가 본다면 아주 염려가 돼요. 돈과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조이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이가 자랑스러운 건 이면에는 지금까지 깨끗했던 것 같아요. 돈과 이성에 대해서. 이 전통을 지키십시오. 철저하게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죠. 자신을 넓히십시오. 커다란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제가 바라기는 조이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커다란 인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대부분 감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인물이 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떨 땐 좀 폭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물론 욕심은 아니에요. 무슨 뭐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재벌이 되고 싶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고 뭐 글로벌 경영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할 만한 커다란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제기동에 있는 조그만 조이 건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좀 손에 붙잡을 만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좀 붙잡을 만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를 붙잡을 만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조이가 지금까지 그래도 교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60년대, 70년대 그래도 한국을 붙잡을 만한 그래도 한국 출신으로는 세계를 붙잡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요. 70년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전성기를 누렸어요. 데비게르든 CCC든 뭐 조이든 RDF든 RDF는 조금 늦게 되는데 그 시기가 그들이 전성기를 누린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굵직한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 움직이는 세 사람의 3인방이 누굽니까? 공공연하게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3인방이라는 게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을 쳐주기도 하는데 따질 때도 있고 홍정규 목사님 어디서 나왔어요? CCC였죠? CCC 간사였어요. 오카노 목사님 역시 제자훈련 받고 거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동 목사님 YFC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다고요. 내비게이터에서 그 당시 이제는 좀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당시 한국교회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내비게이터에서 많이 나왔어요. CCC, IBF. 근데 이상하게 90년대 캠퍼스 사역이 많이 힘들다 그러죠. 전성기 지났다 그러죠. 다른 말로 보면 그만한 인물이 이제 안 나와요. 시대가 지나갔다 그러기도 해요.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교단체 시대가 아니라고 돼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좀 큰 꿈을 먹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한국을 움직일 만한 아시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수준의 지도자들이 이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요, 공짜로 되진 않아요. 꾸준히 자기를 넓히십시오. 위에 얘기한 말씀에 대한 거, 체험에 대한 거, 훈련에 대한 거, 깨끗한 삶, 이런 것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실력도 노력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국제회의나 어디에 가서 마음대로 영어로 그들과 토론할 만큼 실력을 쌓으세요.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폭넓고 커다란 꿈을 가지세요. 많은 경험을 해보십시오. 폭넓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저는 큰 바위 얼굴 신봉자라고 할 만큼 그 스토리 좋아요. 항상 꿈에 그런 걸 보고 자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처럼 되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왜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못 나옵니까? 왜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한국 교회에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목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If we will, we will do it.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조차 가지지 못하면 변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이에서 일하지만 한 캠퍼스에서 일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정말로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품을 만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자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돼. 그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커다란 기둥으로 삼고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을 만한 흔적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만큼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키울지 그 과정을 나름대로 습득하십시오. 단계별 교재를 외워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누가 뭐래도 깨끗하게 사십시오. 남의 돈 욕심내지 마시고 이성에 대해서 철저히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깜껌을 놔도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과 이성에 대해서 철저히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릇이 되세요. 자신을 넓히십시오. 커다란 꿈을 꾸고 그런 모델을 찾아내고 존경하고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쳐다보고 사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조이에서 오늘날에 빌리 그레이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OM 성교의 조지 바오 같은 사람이 우리 조이에서 좀 나왔습니다. 단 한 세대만 세상을 뒤엎은 사람이 조지 바오 아닙니까? 그런 조지 바오 같은 사람이 우리 조이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간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들이 부르심과 간사의 기본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힘없고 지쳐있고 문제만을 보고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들만 보고 사역의 어려움들만 보고 그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소진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인도해달라는 증거를 요구하며 과감히 일어서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맛보는 그런 승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부르셨다.